몰아치는 꿈속으로 와 눈앞이 온통 나로 덮인 채로 헤매게 될 환상 속으로 나 널 위한 막이 여기 올라 Don't you wanna be the star on my own show Yeah 휩쓸린 걸음 넌 거부 못해 Just follow 방향은 내가 정해 왜 쉽게 스쳐갈 날 기대 네 전부를 뺐을 텐데 I like that 시작은 so sweet 폭풍 내린 천둥같이 갈수록 stormy Don't be scary, don't be scary 방심한 순간 또 없이 뒤덮이지 Never stop walking 몰아치는 꿈속으로 와 눈앞이 온통 나로 덮인 채로 헤매게 될 환상 속으로 시청해 stop 차가운 감각도 다 잊은 채 은근한 호기심 나를 향해 한치의 모르는 채 내 맘은 so sick 거든 손이 아리겠지 내 서운 feeling 어지러이 널 흔들지 그래도 don't stop 사랑이 늘 그런 거지 Never stop walking 깨지 못할 꿈속으로 와 두 발이 오직 내게 묶인 채로 춤추게 될 환상 속으로